미연 공부해 네 부모님과 부장님 날 미워해 봤던 영상 각종 사진 툴툴 위에 부야자라 좋은 걸 어떡해 그만해 뮤비는 나중에 해석하고 어차피 내 사진 네 방에도 많잖아 한 시간이 뭐야 1, 2년에 숨 삭해 이 노래 내가 내게 주면서 벌 받는 건 아니잖아 It ain't what not look in paradise Can't close your eyes.